수산업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조로 공동위원회 제29차 회의 의정서가 19일 평양에서 조인됐습니다. 조인식에는 우리 측에서 수산성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 러시아 연방 수산총국 대표단 성원들, 조조 러시아 연방 대사관 참사가 참가했습니다.